50 languages. 36. 36. وسائل النقل العام. 대중교통. 대중교통. أين موقف الحافلة؟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أية حافلة تسير إلى مركز المدينة؟ 어떤 버스가 시내로 가요? 어떤 버스가 시내로 가요? أي خط علي أن أستقله؟ 어떤 버스를 타야 해요? 어떤 버스를 타야 해요? هل علي تبديل الحافلة لمتابعة السفر؟ 갈아타야 해요? 갈아타야 해요? أين يجب تبديل الحافلة؟ 어디서 갈아타야 해요? 어디서 갈아타야 해요? كم ثمن التذكرة؟ 표 한 장이 얼마예요? 표 한 장이 얼마예요? كم عدد المحطات حتى مركز المدينة؟ 시내까지 몇 정거장이에요? 시내까지 몇 정거장이에요? عليك أن تنزل هنا.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عليك النزول من الخلف. 뒤로 내리셔야 해요. 뒤로 내리셔야 해요. قطار النفق التالي سيصل بعد 5 دقائق. 다음 기차는 5분 후에 와요. 다음 기차는 5분 후에 와요. الحافلة الكهربائية التالية ستصل بعد 10 دقائق. 다음 전철은 10분 후에 와요. 다음 전철은 10분 후에 와요. الحافلة التالية ستصل بعد 15 دقيقة. 다음 버스는 15분 후에 와요. 다음 버스는 15분 후에 와요. متى ينطلق آخر قطار نفق؟ 마지막 기차가 언제예요? 마지막 기차가 언제예요? متى تنطلق آخر حافلة كهربائية؟ 마지막 전철이 언제예요? 마지막 전철이 언제예요? متى تنطلق آخر حافلة؟ 마지막 버스가 언제예요? 마지막 버스가 언제예요? هل بحوزتك تذكرة سفر؟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تذكرة سفر؟ لا، ليست لدي. 표요? 아니요. 없어요. 표요? 아니요. 없어요. إذن عليك دفع غرامة. 그럼 벌금을 내야 해요. 그럼 벌금을 내야 해요.